애곡의 마음 손율이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노래 내 심장의 목소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희종 작사, 김금송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103, 2014년이 창작되었습니다. 제9차 전국 예술인 대회 참가자들을 축하하는 모란봉악단의 공연 무대에서 장례를 뜨겁게 격동시키며 울려 퍼진 가요 내 심장의 목소리는 그 제목처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심장으로 사랑하며 부르는 노래로 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우리 인민들 누구나가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세상 만사를 다 잊고 달콤한 잠이 드는 그 시각, 자식이 걸어갈 인생길을 도도모시는 어머니,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때로는 기쁨으로 들먹이시고 때로 근심으로 잠 못 이루시는 어머니,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훌륭한 사람이라 깨우쳐주고 또 밀어주는 어머니, 이러한 어머니들을 다 합친 데도 비길 수도 없는 위대한 어머니를 우러르며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높이 받들어온 지난 날과 함께 경리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흘러온 나라를 긍지 높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둘대시하시며 한 점의 추위라도 인민의 보금자리에 스며들세라 심장의 열기로 뜨겁게 품어주시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우리 당의 드팀없는 신조로 투쟁의 기치로 내세우시고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끝없는 로고와 심려를 바쳐 꽃피우신 인민의 기쁨에서 가슴 뭉클하는 행복과 웃음, 더없는 보람을 찾으시었으며 인민을 해치려는 자들은 단호히 징벌하시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시려 손군의 복음을 높이 두신 위대한 대본수님들이시었습니다. 바로 백두산 줄세위인들께서 조선노동당을 용도하시었기에 이 땅 수천만의 자식들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치어 빛나는 삶을 누릴 수 있었고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하기에 우리 천만 국민은 그 누구나 가슴에 품은 모든 생각을 꾸밈도 없이 가식도 없이 진정을 토치어 아뢰었고 아픈 매 속에 어머니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된 못난 자식도 주저 없이 스스럼 없이 안겨들며 숨겼던 잘못도 서슴픈 호물도 그대로 터놓았던 것입니다. 한편의 명곡을 통해 본 정 깊은 어머니, 이것은 우리 천만 국민의 가슴 속에 간직된 어머니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더욱 친근해지고 자유로우며 사려 깊고 아름다워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래가 안고 있는 흉상의 세계, 노래를 듣고 부르는 천만 국민의 서정의 세계는 이렇듯 심오한 것입니다. 위대한 어머니께 드리는 천만 자식의 진정이 담긴 미용가사는 또 하나의 훌륭한 미용곡을 낳았습니다. 충분한 종소족 안착감을 가지고 사색적으로 은근히 시작된 노래의 선율은 후렴 부분에서 끌어오르는 감격과 맹세의 감정을 안고 강렬하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 앞에 더욱 순결하고 떳떳하게, 더욱 자랑스럽고 충직한 아들딸로 억세게 성장할 충종의 교리를 다지며 위대한 헌혈일체의 위력으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 노래를 부르며 승리와 위훈만을 새겨갈 것입니다. 어머니께 아뢰니다. 꿈밈도 없이 수 없었던 아픈 매도 들어가며 못난 자식도 정을 다하여 키워주신 어머니 주저 없이 스스럼 없이 급풍 속에 안겨 들며 숨겼던 잘못도 서슴터 다음 순서로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존동우 작사 김콘일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73 1984년이 조선예술영화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의 주제가로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어주신 우리 조국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사상감정을 의미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1절에서는 조국을 한 그루의 나무로 이 몸은 나무의 아지에 피는 잎사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조국을 하나의 큰 심장으로 이 몸은 거품에 뛰는 핏방울로 비유하여 소정 쪽 주인공의 조국에 대한 고상한 감정을 시적으로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적 형상에 기초하여 3절에서는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서 나서 자란 이 몸이 결코 일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 수 없으며 꽃다운 청춘의 생명도 다 바치어 비록 인생의 한순간만을 산다 해도 오직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가볍게 살고 죽어서도 그 품에 안겨 길이 살아있는 영원한 조국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부와 긍지 속에 감명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직선적인 시호를 쓰지 않고 예술적인 비유법에 기초한 진실하고 인상 깊은 시적 형상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소정적 주인공의 고상한 감정세계를 보다 더 정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 도소조에 기초하여 일부분 흉식의 구조 속에서 소정 깊게 흐르고 있는 노래의 선율은 가사의 뜻깊은 내용을 소박하면서도 인상적이며 소정적이고 은근한 선율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리듬 진행이 단순하고 순탄할 뿐 아니라 가장 간결하고 독특한 악절 흉식으로 씌워진 것으로 해서 매우 평이하고 통속적인 것입니다. 가연은 저곡을 끝없이 사랑하는 율률한 애곡자 소종족 주인공의 흉령적인 소종 세계를 음악 정서적으로 깊이 있고 풍만하게 형상한 것으로 하여 부르면 부를수록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깊은 유혼을 받아안게 하는 명곡으로 인민들의 사랑 속에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